하지만 오늘따라 더 슬퍼 못내 맘이 아파오는 걸 보면 가질 수가 없다는 걸 아름답긴 하지만 가슴이 저미는 상처 때문에 아파 너를 사랑하는 게 맘처럼 쉽지가 않아 그냥 사랑만 했으면 좋겠어 보고 싶어서 하루도 못 견디겠어 울며 매달리고 다그치고 본체도 상처 때문에 더 아파하는 널 보면 나는 오늘도 너 때문에 아파 포기를 할 수 없는 사람 너는 내 여자니까 앞으로 눈물이 멈추는 그날까지 지켜주는 일 널 웃게 만들어주는 일 그것만이 내가 가진 전부야 보고 싶어서 하루도 못 견디겠어 울며 매달리고 다그치고 본체